아무리 적응해도 아닌 것 같아. 네가 웃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어색해. 뭔가 너무 복잡해. 넌 몰라 몰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달라 달라. 네 주변을 잘 찾아봐. 웃으면서 갔던 놀이 공원에서 많은 추억도 쌓고 그랬는데 뭔가 변했어. Something changed, yeah. 옛날에 나의 추억은 시간이 멈춰버린 Neverland. 뭔가 전엔 사소한 것 같이 말했었던 너였었는데 멀어진 느낌 몰라 왜 이래.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뭔가 좀 달라지듯이. 나쁘진 않은데 어색해 너를 볼 때 뭔가 너가 아닌 듯해. 예전에 네가 그리워지려 해. 벌써 변한 내 모습 적응 안 됐어. 어딘가 달라지고 있어. 아무리 숨겨도 다 보일 수 있는 거.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색해져. 너와 있을 때 대체 어딜 간 거야 너의 그 예쁜 미소. 활짝 떠오르던 너라서 더 그리워져. 내겐 다 보여 안 그런 척 어색한 미소. 빨갛던 너라 더 걱정이 돼. 널 보고 싶어 널 보고 싶어. 행복한 이 비기에 걸린 널 꼭 볼 수 있어. 난 볼 수 있어. 내가 알던 너다운 밝은 모습 또 뭔 생각했니. 멍 때리는 그 모습 요즘 따라 자주 보이는 듯해. Yeah. 내 말 듣긴 했니. 너답지 않은 그 모습 지친 내 눈에만 보이는 듯해. 어릴 적 너의 단순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복잡함으로 폭풍 성장해서 널 괴롭히네. 좀 더만 편히 잡 생각 내려놔. 그냥 너 걱정돼서 한 말이야. 왜 또 째려봐. 그런 표정으로 어두운 표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. 그런 표정 지으면 답이 나오나. 널 보는 게 두려워지기 싫어. 너의 눈을 피하기도 싫어. 그러니까 그저 보는 장소. 어딘가 달라지고 있어. 아무리 숨겨도 다 보일 수 있는 거.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색해져. 너와 있을 때 잃어버린 날들을 찾고 싶어. 달라진 그 모습 바꾸고 싶어. 그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 달랐지만은 태도. 그 전에 너 됐는지 생각도 안 나. Tell me 넌 어땠는지도 다 알고 싶어. 시간 지나가며 변했던 모습 너도 알면 뭔 척했을지도. Tell me what you want baby. Tell me what you want baby. 다시 널 보고 싶어. 대체 어딜 간 거야 너의 그 예쁜 미소. 워낙 잘 웃던 너라서 더 그리워져. 내겐 다 보여 안 그런 척 어색한 미소. 밝았던 너라 더 걱정이 돼. 널 보고 싶어 널 보고 싶어. 행복한 이 비기에 걸린 널 꼭 볼 수 있어. 난 볼 수 있어. 내가 알던 너다운 밝은 모습